반갑습니다. 컴팩트하고 임팩트 있는 51 통합과학원의 박수현입니다. 자, 오늘부터 새로운 단원, 3단원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새로운 단원에 진입한 만큼 다시 또 초심으로 돌아가서 내가 이 3단원도 한번 제대로 잘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새로운 마음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3단원의 구조를 먼저 한번 좀 살펴보고 우리에게 앞으로 펼쳐질 그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3단원 미리 보기입니다. 보시면 사실 1, 2단원 같은 경우에는 양이 많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3단원 미리 보기는 이 다음 페이지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3개의 중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첫 번째는 지구 시스템, 두 번째는 역학 시스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생명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이제 앞으로 넘어갈 텐데, 보면은 우리가 물화생지라고 보통 부르는 그런 교과목으로 나누어 봤을 때 처음에 나오는 내용은 그냥 굉장히 지구과학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역학 시스템은 우리 그 물리학에 해당되는 내용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생명 시스템은 생명과학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단원을 공부할 때 선생님이 통합과학에서 중요한 점은 각각의 내용 지식을 익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떤 부분에 더 흥미가 있는지를 좀 알아보고 그런 부분에서 적성을 찾아보는 의미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하나씩 공부할 때 그런 느낌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공부하게 될 것이 바로 이 지구 시스템인데요. 지구 시스템이라는 것이 뭔지, 그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 사이에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지를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걸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지구 시스템 중에서도 직권이라고 하는 그 시스템이 있는데, 직권에 대해서 14, 15 테마에 걸쳐가지고 그걸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지구 내부의 힘에 의해서 이렇게 판이 이동하는 그런 판 구조론이라든지 그런 과정에서 어떤 그런 그 지질학적인 구조들이 나타나는지 그런 것들을 같이 살펴보게 될 거고, 그 다음에는 역학 시스템입니다. 뭐 중력, 자유낙하 운동, 지구 표면에서는 어떻게 운동하게 되는가, 그 다음에 운동량과 충격량, 그런 원리를 이용한 안전장치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볼 거고, 그 다음에는 생명 시스템인데요. 보면 제일 좀 뭐 테마의 그 종류 자체가 많죠. 그래서 생명 시스템을 구성하는 세포의 구조부터 출발해서 세포막을 통한 세포의 물질의 출입, 그 다음에 생명활동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런 화학 반응의 종류라고 할 수 있는 물질 대사, 그 다음에 그 물질 대사 과정을 도와주는 효소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단원의 마지막 부분에서 DNA, RNA라는 핵산에 대해서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핵산에 의해서 유전 정보가 어떻게 저장이 되고 거기 저장되어 있는 정보가 어떻게 단백질로 전환될 수 있는지,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정보의 흐름을 배워볼 겁니다. 그리고 각각의 이 중단원이 끝날 때마다 그 중단원 내용에 맞는 그런 문제풀이 시간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중단원 하나하나, 그 다음에 테마 하나하나의 내용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앞으로 과학 공부를 하기 위한 그런 기본 지식들을 여기서 많이 형성하게 될 예정이다. 그래서 그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는 말고, 아, 내가 또 조금 더 똑똑해지는구나 하는 두근거림을 가지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오늘은 지구 시스템의 첫 시간인데요. 오늘 같이 공부할 학습 포인트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은 지구 시스템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거를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지구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몇 가지, 다섯 가지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기권, 직권, 수권, 생물권, 외권이라고 되어 있는 5개 권에 대해서 같이 각각에 대해 알아볼 예정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것들의 이 상호작용에 대해서 조금 더 초점을 맞출 거고, 이번 시간에는 각각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 속성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와 관련된 공부를 중학교 2학년 때 이 명칭 자체도 직권에 변화해서 직권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하지만 직권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가기 전에 지구 시스템, 지구계라는 표현으로 배운 적이 있었다. 그래서 보면은 지구를 이루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구성 요소들의 집합 자체가 뭘까요? 바로 지구 시스템, 조금 더 짧게는 지구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용어가 되겠죠? 그래서 지구를 이루고 있는데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구성 요소들의 집합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지구계의 구성 요소는 조금 전에 우리가 다섯 개를 봤는데 기억이 나는지 한번 봅시다. 직권, 기권, 수권, 외권 말고 유일하게 세 글자였던 생물권이 있습니다. 생물권. 자, 그 다음에 판구조론과 판경계에 대해서도 공부를 한 바가 있습니다. 보면은 지각과 멘틀의 윗부분을 포함하는 깊이 약 100km의 단단한 안석권의 조각 자체를 뭐라고 하느냐? 몇 글자일까요? 한 글자입니다. 판이죠, 판. 요거 자체를 판이라고 부른다. 자, 그러면 이네 번째 빈칸은 지구 표면은 이 여러 개의 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판이 이동하면서 판의 경계에서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는 이론에 대해서 명칭을 쓰래요. 그럼 뭘까요? 판구조론이 되겠죠. 판구조로 설명하는 이론이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지진과 화산 활동에 대해서도 배운 적이 있는데 지구 내부에 쌓인 에너지가 급격하게 방출되면서 땅이 흔들리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방출될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중에서 땅이 흔들리는 현상이래요. 우리는 그걸 지진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화산 활동은 무엇이 지각의 약한 틈을 뚫고 지표로 빠져나오는 현상일까요? 세 글자입니다. 마그마죠, 마그마. 암석이 녹은 형태. 마그마가 약한 틈을 뚫고 빠져나오는 현상을 우리는 화산 활동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지진대와 화산대의 분포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었는데, 화산대와 지진대는 특정 지역에 나타나면 무엇과 대체로 일치를 하던가요? 이두 번째 내용이랑 좀 연결시켜보면, 판의 경계. 판들끼리의 경계에서 애들이 막 부딪히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계에서 아주 막 다양한 그런 상호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화산이나 지진 같은 것들이 잘 일어날 수가 있더라라는 거를. 근데 이번에 우리가 같이 공부할 내용의 거의 대부분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이미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학의 교육과정은 보통 나선형 교육과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중 이때 요 정도 배웠는데 우리가 이제 돌아서 이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 시간에 그거에서 조금 더 깊이를 더해서 좀 배우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지나가면 나중에 각각 물화생지의 어떤 그 과목에 해당하는 그런 교과목들에서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합과학에서 공부해야 되는 수준으로 자, 열심히 공부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째 테마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텐데, 제목은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 그래서 조금 전에 봤던 그 다섯 개 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보면 지구가 있어요. 그래서 지구의 땅에 해당하는 지권, 물에 해당하는 수권, 그 다음에 공기죠, 공기. 그죠? 기권. 그 다음에 생물에 해당하는 생물권. 그리고 여기서 벗어나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우주 공간에 해당하는 그런 외권으로 구성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구 시스템은 어떤 요소들로 구성이 되어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졌고요. 거기에 대해서 A와 B가 대화를 하고 있죠. A가, 야, 너 지구 시스템이라는 게 뭔지 알아? 라고 약간 이제 B를 그렇게 크게 잘 믿진 않나 봐요. 지식적으로. 뭔지 아니, 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B가 무슨 시스템이라는 거야? 컴퓨터 같은 건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아니야. 지구 시스템은 우리 지구를 이루는 다섯 가지 주요 요소다. 기권, 지권, 수권, 생물권, 외권이 있다. 그래서 이름이 조금 어렵네. 하나도 안 어려운데. 그래서 각자 뭐 하는 건데? 그랬더니 기권은 대기, 공기를 말하고, 지권은 땅과 산 같은 것들을 말하고, 수권은 바다와 강 같은 물을 의미하고, 생물권은 우리를 포함한 모든 생명체다. 그리고 외권은 우주를 의미한다라고 풀이를 해주고 있어요. 친절하네요. 그래서 B가 와 그러니까 우주가 지구가 마치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와 같네. 갑자기 굉장히 표현력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마치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대한 네트워크 같다. 그래서 맞아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가 변하면 다른 것도 영향을 받게 된다. 그래서 시스템이라는 것 자체가 두 가지 요소 이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 자체, 그걸 시스템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구를 이루는 시스템은 다섯 가지로 우리가 구분해서 서로 주고받는 영향까지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구 시스템이란 지구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이루고 있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의미 자체는 뭐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름에도 이미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가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시스템이다. 그래서 지구 시스템을 이루는 요소는 다섯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뭐였죠? 얘네입니다. 기권, 직권, 수권, 생물권, 외권. 이미 아마 거의 다 외워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각각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요 각각에 대해서 밑에 있는 것들을 조금 위로 끌어올려서 일단 뭔지 정리 한번 하고 넘어가자라는 의미로 준비를 했는데, 기권은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가 분포하고 있는 그런 영역입니다. 그러면 어디까지냐? 지표면부터 시작해서 약 1000km까지. 그 범위 안에 1000km까지 안에 99.99%의 대기가 다 존재해요. 그러면 그 위로는 이제 외권으로 취급을 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거기까지. 그 다음에 지권은 지구의 겉부분 포함 안쪽까지. 그래서 지구 내부를 포함한 영역이다. 그래서 그냥 요 땅부터 그 아래 안쪽 공간까지 다 포함해서 지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권은 지구의 물이 분포하는 영역. 뭐 바다나 호수, 강, 뭐 지하수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수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생물권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를 의미한다. 그리고 외권은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기권 밖의 영역. 그래서 뭐 우리한테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외권으로는 뭐 태양이라든지 달이라든지 뭐 이런 천체들도 볼 수 있고 그 외의 것들도 다 포함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외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뭐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순서대로 알아보게 되겠죠. 그래서 기권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기권은 이렇게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가 분포하는 영역을 의미했고요. 지표면부터 어디까지? 1000km 상공까지를 우리가 기권이라고 하게 된다. 그 기권은 총 4개의 층으로 우리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각각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 층이고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조금 이따가 그림을 통해서 알아볼 건데 그 층들의 각각의 역할을 다 합쳐져가지고 기권을 이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권은 온실 효과를 일으켜서 지구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준다. 그래서 우리가 좀 구분해야 될 표현이 온실 효과와 지구 온난화인데요. 온실 효과는 있어야 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런 온실 효과가 없이 그냥 낮과 밤에 그냥 노출되는 것만큼에 의해서 일교차가 생긴다면 우리가 밤에는 굉장히 막 춥고 낮에는 엄청나게 펄펄 끓고 할 텐데 이 온실은 어때요? 항상 따뜻하게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온실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느낌으로 우리의 대기가 우리를 어느 정도 범위 안에서 유지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실 효과는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효과인데 그게 과해졌을 때 그럴 때 지구가 점점 더워지는 지구 온난화가 될 수 있는 거죠. 지구 온난화는 경계해야 될 그런 현상이고 온실 효과라는 것 자체는 지구에게 필요한 그런 그 조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하게 유지시켜주고 외권으로부터 오는 유해한 자외선도 흡수를 해주면서 유성체,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이런 원시 지구가 만들어질 때 미행성체들이 막 서로 막 충돌을 쾅쾅 하면서 점점 커지는 과정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게 지금도 일어나면 어떻겠어요? 우리 자고 있는데 막 쾅 막 대한민국에 쾅 떨어지고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런 것들을 대기가 또 기권이 막아주는 역할도 하게 된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자,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이게 기권의 성층 구조라고 해서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보면 기권은 크게 네 개의 층으로 구분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 대류권. 그래서 대류권에서는 구름이 관찰이 된다라는 거를 그 층에서 나타나는 그 어떤 대표적인 것들을 여기다 그림에 표현하고 있거든요. 대류권에서는 구름이라든지 이런 기상현상이 관찰이 된다라는 거를 의미하고 있고 그로부터 조금 더 올라가면 성층권이 이렇게 요 정도 범위에 존재하게 됩니다. 성층권은 오존층이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죠. 그 다음에 조금 더 올라가면 중간권이라는 명칭을 가진 그런 권역이 있고요. 여기에서는 유성이 주로 관측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더 올라가면 기권의 가장 그 꼭대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열권입니다. 열권이라는 이제 높은 부분이 있고 거기서는 오로라 같은 현상이 여기 열권에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각각의 권에 대해서 정리해야 될 주요한 사항 중에 기상현상이 일어나는가, 그 다음에 대류, 공기 대류가 일어나는가, 요거를 좀 체크를 잘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각 권에서 온도 변화, 올라갈수록 온도가 내려가는지 올라가는지 요것들을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보면은 우리 그 일단 온도에 대해서 한번 먼저 정리해 볼게요. 지금 열권보다 더 올라가게 되면 저 멀리에는 뭐가 있냐면 태양이 있어요. 태양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지표면이잖아요. 그럼 이제 지구가 있는 건데 태양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굉장한 어떤 빛과 열을 계속 내뿜고 있죠.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어서 태양은 온도가 아주 높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온도가 높아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태양과 가까워질수록 태양과 가까운 2층에서 열권에서는 점점 온도가 높아진다. 그 다음에 지구도 지구 복사라는 게 방출이 됩니다. 그래서 지구도 약간 작은 난로라고 좀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얘가 막 펄펄 끓는 어떤 그 용광로라고 하면 우리는 작은 난로 정도? 그래서 우리 지구 표면이 또 온도가 높아요. 그래서 이 양쪽에서 여기로 가면 갈수록 온도가 높아지고 지구 표면으로 오면 올수록 역시나 온도가 좀 높아지죠. 그리고 중간에는 약간 떨어지는 지점이 있는데 근데 완전히 이렇게 그래프가 생기지 않은 이유는 중간에 성층권의 오존층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 오존층에서 자외선을 흡수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약간 다시 온도가 높아지는 그런 현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지구와 가까워지거나 태양과 가까워지는 마지막 층에서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온도가 높아진다. 그리고 중간에 한번 이렇게 꺾여서 들어오는 약간 지그재그 모양으로 각 층에서 온도 분포가 있다. 이렇게 일단 기억을 하시고 시작하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 좋을 겁니다. 자, 그러면 대류권부터 특징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대류권은 말 그대로 이 대기의 대류가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는 그런 권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구름이 존재하고 수증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막 바람이 휩쓸리고 애들끼리 뭐 증발했다가 뭉쳐가지고 다시 내리고 이런 대기 기상현상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상현상이 나타나는 거는 이 대류권이 유일합니다. 여기서만. 기상현상은 대류권에서 여기서 유일하게 일어난다라는 거 꼭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대류라는 거는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무거운 것은 가라앉고 그 다음에 가벼운 것, 밀도가 높은 것은 가라앉고 밀도가 낮은 건 또 올라가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돌고 도는 순환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대류라고 하잖아요. 그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 대류권까지만 보면 지구에 가까워질수록, 지표면에 가까워질수록 온도가 높습니다.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온도가 떨어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공기 같은 경우에 차가운 것은 온도가 낮은 공기는 밀도가 높아요. 그리고 따뜻한 공기는 밀도가 낮은 속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꼭 공기만 그런 건 아니죠. 물도 그렇죠. 물도 우리가 끓이게 되면 밑에 부분이 뜨거워져. 그럼 그거는 밀도가 낮아지면서 위로 올라가게 되고 위에 비교적 더 식은 그런 온도가 낮은 물은 밀도가 높으니까 이렇게 뒤집어져서 밑에 내려오고 또 얘가 또 가열되면 또 이렇게 뒤집히고 공기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차가운 공기 같은 경우에는 밀도가 높기 때문에 아래로 깔리려고 하고 그 다음에 따뜻한 공기는 밀도가 낮기 때문에 위로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 속성을 갖는단 말이죠. 근데 보면 지금 위에가 차가워요. 그럼 얘네들은 밑으로 내려오려고 하겠죠? 밑에가 뜨겁습니다. 그럼 밀도가 낮으니까 위로 올라가려고 하겠죠. 계속 뒤집히는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대류가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기상현상도 발생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서는 공기의 어떤 이 온도 배열이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이라는 거는 어차피 아래가 차가우면 계속 거기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위에가 뜨거우면 계속 위에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는 층인데 반대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위에 있는 게 내려오려고 하고 밑에 있는 게 올라가려고 하고 이렇게 뒤집히는 속성이 있다. 그래서 대류권에서는 그런 대류가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는 온도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그런 온도 분포를 갖고 있는 층이 또 어디 있어요? 중간권입니다. 중간권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온도가 더 떨어지죠. 그렇죠? 그럼 여기도 이 층에서는 위에 있는 게 밀도가 낮아지면서 내려오려고 하고 밑에 요쯤에 있는 것들은 오히려 온도가 더 상대적으로 높으니까 얘네들끼리 올라가려고 하고 그래서 중간권에서도 대류가 일어나요. 그래서 대류는 대류권과 중간권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온도 분포일 때. 근데 대류권에서 더 활발하게 대류가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 대부분의 대기가 다 여기 있어요. 공기가. 그리고 중간권에는 공기가 희박해. 그러니까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긴 한데 일어날 만한 그 애들이 별로 없어. 그래서 대류권만큼 그렇게 활발하게 일어나진 않는다. 공기 자체가 희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서 기상현상이 일어나는 거는 대류권입니다. 그리고 대류가 일어날 수 있는 거는 대류권과 중간권에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차가워지는 그런 구간일 때 그래서 대류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는 성층권입니다. 성층권은 매우 안정해서 대류가 안 일어나요. 왜? 맨 밑에가 더 차갑고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더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차가운 건 밑에 밀도 낮아서 밑에 있으려고 하고 더 뜨거운 거는 위에서 밀도가 높으니까 위에 있으려고 하잖아요. 뒤집어질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층은 대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비슷한 층이 또 어디 있어요? 열권. 열권도 대류가 일어나지 않겠죠. 그죠? 자, 그렇고 지금 이 성층권에서는 아주 소중한 뭐가 있어? 오존층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 오존층 덕분에 지금 우리 지상 육지 생물들이 다 살아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자외선이 바로 지표면에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자외선은 굉장히 에너지가 강력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자외선을 계속 노출이 된다면 뭐 DNA라든지 이런 데서도 이제 합성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돌연변이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고 아무튼 그 에너지 자체를 감당할 수 없게 된다. 그런데 오존층이 존재해서 그 자외선을 흡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지표면으로 도달하는 양은 굉장히 줄어든 상태로 오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외선 차단 이런 거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오존층이 없었다면 큰일 날 뻔했다. 자, 그래서 성층권은 온도 분포를 보면 밑에가 더 차갑고 위로 갈수록 더 따뜻해지기 때문에 온도 분포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대류가 일어나지 않고 오존층이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존층에서 흡수하면 오존층 부분에서 온도가 제일 높고 또 올라가면 또 낮아지거나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이제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오존층이 여기 20에서 30km 구간에 주로 있는 거고 하지만 오존이라는 게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요. 위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있는 그 층의 띠가 여기 있고 그 위에도 존재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위에서도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거기 애들이 온도가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오히려 성층권은 위로 갈수록 온도가 높은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 그래서 성층권의 주요 특성은 대류가 잘 일어나지 않는 안정적인 온도 분포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자외선을 흡수하는 오존층이라는 게 존재한다. 자, 그다음에 중간권입니다. 대류는 일어날 조건을 갖추고 있어요. 그렇죠? 온도 분포가. 하지만 희박해. 그래가지고 별로 그런 현상이 많이는 일어날 수가 없고 그다음에 여기는 수증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수증기라는 것을 통해서 기상현상이 일어나는데 기상현상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얘랑 비교하는 거죠. 대류권은 대류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기상현상도 일어나는데 중간권은 대류는 일어날 수 있지만 기상현상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의 특징은 우리가 만약에 별똥별 유성이 그 관찰이 될 때 걔네들은 주로 중간권에 있을 때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게 되거든요. 그 이유는 열권은 너무 공기가 희박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유성이 발생하는 이유가 이렇게 뭐가 떨어질 때 걔가 좀 타는 모습이 우리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때는 대기랑 공기랑 마찰하면서 이렇게 타게 되는 건데 열권은 너무 공기가 희박하기 때문에 그냥 쑥 들어가. 그리고 중간권 정도의 그 농도에서 드디어 이렇게 유성이 관찰이 되는 겁니다. 근데 거의 여기서 다 타고요. 만약에 여기 넘어서 들어오더라도 이제 이런 데서는 너무 밀도가 높기 때문에 거의 다 타서 없어진 상태로 그렇게 오게 된다. 그래서 주로 관찰되는 건 중간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열권은 공기가 매우 희박하다. 매우 희박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 일교차가 아주 크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 온실 효과라는 게 이제 대기가 어느 정도 있어야 일어날 수 있는 건데 매우 희박하니까 그런 효과가 많이 사라져 있는 그런 권역이 열권이다. 그리고 오로라가 관측이 되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를 그림으로 표현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 각각의 이 권의 특징 이런 것들은 우리가 또 문제를 풀고 하다 보면 조금 더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대류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순으로 올라간다는 명칭 정도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은 지권. 지권인데요. 지구의 겉부분이랑 내부를 다 포함한 영역을 지권이라고 하죠. 그래서 보면은 지권에 대해서는 이 그림 하나로 다 그 설명을 할 건데 일단 가장 겉 껍질을 우리는 지각이라고 해요. 가장 겉의 껍질. 그리고 그 껍질 밑에는 멘틀이 들어있고요. 그 안에 외핵, 그 다음에 내핵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중에서 일부만 잘라가지고 볼게요. 그러면 지각은 여기 지표에서 5km부터 35km까지 정도로 우리가 지각이라고 하는데 이 구간이 이렇게 설정된 이유는 이 지각을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 지각도 두 종류가 있어요. 대륙을 이루는 대륙 지각이 있고 그 다음에 해양 지각이 있습니다. 지금 이 이선 밑에는 멘틀이에요, 지금. 이렇게. 요 밑에 이렇게 돼 있는 건 멘틀이고, 그 위에 얹어져 있는 이게 대륙지각, 이게 해양지각이에요. 해양지각이 훨씬 두께가 얕죠. 그쵸? 그래서 지금 보면은 해양지각 같은 경우에는 5km 정도까지만 분포하고요. 대륙지각은 여기 보면 35km까지 이렇게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5에서 35는 해양지각에서 대륙지각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밑에는 멘틀이 있고요. 그 밑에는 외핵과 내핵이 있는데, 지금 요 지각과 멘틀은 그런 규산염 성분의 암석, 광물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각은 그게 완전히 고체 상태로 이렇게 딱딱히 굳어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면 되고, 멘틀은 그게 고체이긴 한데 유동성이 있는 고체로 약간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런 상태로 있는 것이 멘틀. 그 다음에 조금 더 들어가면 외핵과 내핵. 외핵과 내핵은 철이나 니켈 같은 그런 무거운 원소들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주로 이루어져 있는데, 외핵은 액체 상태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내핵은 고체 상태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태가 조금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나중에 조금 궁금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고체 상태에서 온도가 조금 더 올라가면 액체가 되고, 거기서 온도가 더 올라가면 기체가 되잖아요. 열을 더 흡수하면. 이렇게 상태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외핵과 내핵 중에, 외핵이 액체고, 내핵이 고체니까, 내핵이 조금 더 온도가 낮은가? 우리가 그냥 쉽게 이해하려면 얼음, 물, 수증기 이렇게 생각해보면 되죠. 얘가 더 온도가 낮은 상태인가? 그런데 내핵의 온도가 훨씬 높습니다. 가장 내부에 있고 굉장히 높은 온도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얘는 왜 어떻게 고체인가? 우리가 사실 고체, 액체, 기체는 이 분자들 간에, 입자들 간의 어떤 거리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죠. 요 고체 상태로 있을 때가 가장 보통은 거리가 가깝고, 그다음에 점점 더 멀어지면서 기체 상태에서는 그 거리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게 되잖아요. 근데 이때는 온도가 너무 높은데 압력이 엄청나게 세가지고 그 거리를 늘릴 수가 없어요. 오히려 더 좁습니다. 그래서 그 입자들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고체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내핵의 상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온도는 높은데 더 이상 이 거리가 증가하지 못하고 오히려 압축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서 고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어떤 구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대륙지각과 해양지각의 특성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두께는 그냥 누가 봐도 대륙지각이 훨씬 두껍죠. 해양지각이 조금 더 얇습니다. 근데 밀도는 해양지각이 조금 더 높은 편이다. 뭐 굉장히 많이 차이 난다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해양지각의 밀도가 더 높은 편이다. 그러면 만약에 얘네 둘이 만나게 된다면 해양지각이 더 밀도가 높으니까 밑으로 파고 들어가는 그런 성질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건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하게 되겠지만. 그래서 그런 밀도 차이를 갖고 있다라는 거 한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권은 구성 물질이 이렇게 정리가 될수 있어요. 지각이랑 멘틀, 그러니까 맨 바깥 껍질이랑 그 밑에 들어있는 멘틀. 근데 이 멘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은, 이 멘틀이 지구 전체 부피의 80% 정도를 차지한다. 그래서 거의 멘틀이죠. 거의 멘틀이다라는 것 정도는 여기서 좀 정리하고, 얘네들은 주로 규산염 물질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각은 그 규산염 물질이 이렇게 이제 고체 상태로 돼 있고, 얘는 온도가 좀더 높다 보니까 약간 유동성이 있는 상태인 건데, 아무튼 규산염 물질로 돼 있다. 그 다음에 외핵이든 내핵이든 걔네들은 보통 철과 니켈 같은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정리를 좀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여기 이 정리된 내용은 좀 다음 페이지 84페이지 위에 살짝 걸쳐있는 내용까지 지금 같이 정리를 한 거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에 대해서 이제 역할 정리하고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그래서 역할은 지권 같은 경우에는 생명체에게 서식 공간도 제공하죠. 땅이니까. 그죠? 그리고 생명활동에 필요한 그런 물질 같은 것들도 많이 제공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땅 파서 뭐, 광산에서 뭘 얻기도 하고, 아니면 그 땅에 있는 것들을 흡수해서 생물체 자체가 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각과 멘틀의 상호작용으로 화산활동과 지형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죠. 자, 그럼 우리 개념 체크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83쪽에 있는 OX 문제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 기권에서 대류가 일어나는 층은 대류권과 성층권이다. 어때요? 대류권은 맞는데 성층권 아니고 그 다음권인 중간권이죠. 그래서 X. 그 다음에 중간권에서는 기상현상이 일어난다고 했나? 아니죠. 뭐는 일어나는데? 대류는 일어날 수 있는데 수증기가 없어서 기상현상은 안 된다. 기상현상은 only 어디? 대류권. 대류권에서 기상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그 다음에 멘틀은 왜 핵보다 부피가 크냐? 일단 멘틀이 몇 퍼센트를 차지한다고 했어? 80%잖아요. 그럼 반이 넘으니까 누구랑 비교해도 부피가 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멘틀은 외핵보다 부피가 당연히 클 겁니다. XXOO가 답이 되겠고. 그 다음에 단답형 문제. 기권에서 비, 눈, 구름 등의 기상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층 딱 하나 있었어요. 뭐였어? 이름이. 대류권. 대류권. 이었고요. 그 다음에 직권을 4개의 층으로 구분할 때 비교적 가벼운 규산염 물질로 주로 이루어져 있는 층을 모두 써라. 규산염? 뭐뭐 있었어? 지각이랑 그 밑에 멘틀까지는 규산염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외핵, 내핵은 철이나 니켈 같은 좀 더 무게가 있는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구 시스템은 5가지 요소권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여기 기권, 수권, 외권 말고 빈칸을 채워오자면 지권, 그 다음에 생물권 넣어줄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적절한 말을 골라봅시다. 오존층은 어디 있어요? 오존층은 성층권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층입니다. 그리고 외핵은 무슨 상태? 외핵은 액체 상태인데 오히려 더 깊은 데 있는 내핵은 더 펄펄 끓지만 너무 압력이 세가지고 고체 상태로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였죠. 액체, 고체. 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남은 세 개의 권을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수권입니다. 수권은 뭐 물이 분포하는 영역? 당연하죠. 당연하고 그 물 중에 대부분은 해수다. 근데 여러분들 그 대부분이 어느 정도일 것 같아요? 97.5%가 해수예요. 나머지 2.5%만 육지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많은 건 이제 빙하, 지하수, 하천수 이런 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물은 바다 아니면 호수, 강 이런 거일 텐데 그 호수, 강이 차지하고 있는 그런 비율이 굉장히 적다는 거죠. 생각보다 적고 거의 뭐 땅속에 있거나 얼어 있거나 뭐 그렇게 돼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수권의 역할은 태양으로부터 흡수한 열 에너지를 저장해서 지구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직권 같은 경우에는 빨리 달궈지고 빨리 식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해양 같은 경우에 굉장히 천천히 달궈진다는 거는 계속해서 그 열 에너지를 흡수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열 에너지를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제 방출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그리고 해양 생물의 서식처가 되고 기권이랑 상호작용해서 기상현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아까 이 기상현상의 주요 키워드가 뭐였냐면 바로 수증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이 증발을 해야 뭐 기상현상도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기권과 상호작용한다. 그리고 물의 순환은 해양과 육상 생태계 보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권에 대해서도 아까 기권처럼 조금 층별로 나눠서 공부를 좀 해볼 건데 일단 층 자체가 적고요. 심플하게 생겼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가 해수면이에요. 그러면서 점점 깊어지는 그런 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표면과 가까운 층은 혼합층이라고 합니다. 혼합. 뭔가 섞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혼합층을 보면 여기까지는 수온이 변하지 않거든요. 근데 보통 생각해보면 여기서 태양빛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니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온도가 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느냐? 바로 바람에 의해서 혼합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강하게 불수록 혼합층이 두꺼워져요. 그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중위도 지역에서 가장 혼합층이 두텁게 발달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적도라든지 이제 극쪽으로 가면 갈수록 바람이 적게 불면서 혼합층이 굉장히 이렇게 조금 나타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혼합층은 온도가 변하지 않고 이렇게 유지되는 그런 층을 얘기한다. 근데 바람의 세기에 따라 혼합층의 두께가 달라질 수 있다. 그 정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수온 약층입니다. 수온 약층은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혼합층이 끝나는 지점이 뭐예요? 온도가 막 쫙 떨어지는 지점일 거 아니에요? 온도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깊이에 따라서 변화하는 그런 층이고요. 그 층을 수온 약층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봤던 것 중에 그 밑에 있는 것이 오히려 더 차갑고 위에 있는 것이 따뜻하면 이거는 안정하다고 했어요? 안정하지 않다고 했어요? 뒤집힌다고 했어요? 이건 굉장히 안정하죠. 왜? 밀도가 더 높은 게더 밑에 있고 밀도가 더 낮을 수 있는 더 따뜻한 층이 더 위에 있으면 이거는 굉장히 밀도에 의해서 배열이 잘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게 잘 변화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안정한 층이다. 수온 약층은. 안정하고 위에는 밀도가 낮아요. 그리고 들어갈수록 밀도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이건 뒤집힐 일이 거의 없다. 그래서 혼합층이랑 심해층 사이에서 물질 에너지 교환이 일어나는 걸 막습니다. 아예 여기서는 대류가 잘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냥 여기 딱 막아서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한번 딱 차단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 너무 안정해서 이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나서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태양 에너지가 도달하기가 어렵죠. 너무 깊으니까. 그래서 쭉 계속 굉장히 낮은 온도로 유지되는 심해층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해층이 가장 그 많은 부피를 전체 해수에서 차지하게 되고요. 그래서 수온 약층 밑에 존재하고 뭐 계절에 따라서 변한다거나 이런 것도 별로 없이 계속 낮은 온도로 유지하는 층이 심해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생물권이죠. 생물권은 달리 뭐더 설명할 게 많이 없기도 한데,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생명체가 아주 여기저기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펄펄 끓는 온천물 속에서도 살고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포는 지권의 표면, 뭐 땅속에서도 이제 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수권, 물 안에서도, 그 다음에 공기 중에서도 뭐 새도 날아다니고 뭐 살잖아요. 기권에 이르기까지 넓은 영역에 걸쳐서 분포해서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생명력이 강한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역할은 광합성을 하거나 호흡작용을 하잖아요. 그쵸?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는 호흡작용을 다 하게 되고, 일부 광합성을 할수 있는 그런 생산자 그룹도 있는 거고, 아무튼, 광합성이라든지 호흡작용을 하게 되면, 광합성 할 때는 산소는 내보내고 이산화탄소는 흡수하면서 이 대기 조성을 변화시킬 거고, 호흡을 할 때는 산소는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는 내보내면서 대기 조성이 또 변화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기권의 성분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 다음에 수권의 녹은 물질을 흡수해서 해수의 성분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물 속에 살아가는 생물들이 또 계속 그 물질들을 이제 그 교환하고 할거 아니에요? 그 물질이 순환이 될 테고. 그래서 해수의 성분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토양 속의 미생물은 토양의 성분을 역시나 변화시킬 수 있다. 라는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남은 권이 하나 남았습니다. 뭐가 있어? 외권. 외권은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기권 밖의 영역이죠. 그죠? 기권이 지표부터 한 1000km까지였으니까 그 밖의 영역을 외권이라고 한다. 그래서 외권의 역할은 그 외권에서 도달하는 태양 에너지가 사실은 이 지구를 다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생명체와 자연 현상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 그래서 외권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럼 뭐 우주 공간뿐만 아니라 보면 우리의 어떤 밀물 썰물 같은 거. 밀물 썰물. 사실 이게 태양이나 달에 그런 인력에 의해서 이 밀물 썰물이 발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영향도 미치고 있다. 외권이. 라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개념 체크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84쪽에 있는 OX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수권을 구성하는 물은 모두 액체 상태로 존재한다.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좀 수상하죠? 모두가 누가 봐도 수상해. 왜? 뭐가 있으니까. 빙하가 있잖아요. 빙하. 얼어있는 고체 상태의 물도 존재하기 때문에 요거는 X라고 할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수증기 상태로 있을 수도 있고요. 물론 그건 이제 기권으로 갔다고도 볼수 있겠지만, 뭐 이제 혼합되어 있는 그런 형태죠. 그래서 모두 액체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수권을 구성하는 물의 대부분은 일단 뭘로 존재한다? 해수로 존재한다. 바닷물이 뭐97%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 정도는 이제 정리 좀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권에서 혼합층과 심해층은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가 거의 없나요? 어때요? 어떻게 생각해요? 맞죠? 왜? 혼합층도 바람에 섞여가지고 이렇게 유지되는 층을 혼합층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수온 약층은 많이 변하죠, 이렇게? 깊어질수록 온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안정한 그런 층을 구성하고, 그 다음에 심해층도 깊이가 더 깊어진다고 더 뭐 낮아지거나 그러지 않고, 이미 애초에 너무 온도가 낮아. 그래서 더 깊어도 그냥 그대로. 요런 상태. 그리고 뭐 겨울이든 뭐 계속 낮아. 그런 상태가 심해층이죠. 그래서 혼합층과 심해층은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가 거의 없고, 이건 맞는 내용이고, 대신에 수온 약층은 깊어질수록 온도 변화가 급격히 일어난다,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기권의 성층권과 해수의 수온 약층은 매우 안정한 층이다. 그럼 이거는 더 밑에 부분이 온도가 낮고 위로 가면 갈수록 온도가 높다면 이 밀도 차에 의해서 잘 배열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안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우리 기권에서는 어땠지? 기권에서는 이렇게 대류권이 있고, 그 위에 성층권이 있고, 그 위에 중간권이 있고, 그 위에 열권이 있단 말이에요. 권이 있다. 그러면 열권과 대류권은 그 쪽이랑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온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태양이랑 가까워질수록 온도가 높고, 이 대류권 같은 경우도 지구랑 가까워질수록 온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지그재그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모양을 보여주는 층이 안정한 층이죠. 그게 어디냐면요, 성층권, 여기. 그 다음에 열권입니다. 그래서 더 높은 쪽이 밀도가 더 낮은 그런 배열로 되어 있는 건데, 그래서 기권의 성층권 맞죠? 그리고 해수의 수온 약층 맞고, 같은 어떤 모양새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건 위로 올라가는 그런 어떤 그림이고, 이거는 해수면으로부터 시작해서 내려가는 거지만, 아무튼 이제 높이로 봤을 때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온도가 높아지는, 그래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온도가 높아지는 그런 걸로 생각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매우 안정한 층이다, 맞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생물권은 직권, 기권, 수권에 모두 분포한다. 그렇죠. 여기저기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맞는 내용. 그래서 X555가 답이고요. 그 다음에 단답형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해수에서 깊이가 깊어질수록 수온이 급격히 낮아지는 층이고, 대류가 일어나지 않는 아주 안정한 층을 뭐라고 하느냐? 깊어지면 수온이 급격히 낮아져요. 뭐라고 부르죠? 수온 약층이다. 왜냐하면 혼합층이나 맨 위에 층, 그 다음에 맨 아래층, 심해층은 깊어진다고 해서 수온이 급격하게 낮아지거나 이런 일은 없어요. 그래서 이건 수온 약층에 해당하는 그런 설명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빈칸을 한번 채워봅시다. 지금 해수는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에 따라 세개 층으로 구분을 한답니다. 뭐, 그 중에 하나가 이름이 위에 적혀 있죠? 그럼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한번 적어보도록 할까요? 제일 해수면이랑 가까운 층이 혼합층. 뭐에 의해 혼합되는 거죠? 바람에 의해서 그렇게 해수가 섞이면서 혼합이 돼서 온도가 일정하게 나타나는 그런 층이다. 그 다음이 바로 이 수온 약층이겠죠? 수온 약층. 자, 그 다음에 제일 깊이 있는 층을 뭐라고 한다? 그거는 심해층이라고 합니다. 심해층. 요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해수에서의 이 아래층에 있는 흐름도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영화 투모로우를 봤는지 모르겠지만, 그 아래 심해에서의 해수순환이 끊기게 되면, 이 우리의 열 균등 분포가 많이 훼손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극지방은 또 굉장히 추워지고, 적도 쪽에 있는 지방은 굉장히 더워지고, 이렇게 온도가 균일하지 않게 조절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심해층에서의 그런 해류에 대해서도 나중에 이제 관심을 좀 가져보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혼합층은 태양 복사 에너지와 무엇에 영향을 받을까요? 혼합층. 뭐가 혼합된다고? 바닷물이 혼합된다. 뭐에 의해서? 바람에 의해서. 그래서 바람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태양에 의한 에너지에 의해서 윗부분이 달궈지는데, 바람이 섞어주니까 밑에까지 그 균일한 층으로 나타나게 된다. 온도층으로. 그래서 바람의 영향을 받게 된다까지 우리가 같이 풀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다섯 가지 층의 각각에 대해서 다섯 가지 요소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얘네들이 같이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 내용까지 전혀 어려운 게 없을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다 경험을 해봤던 그런 것들로 구성이 돼 있을 테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강의에 들어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